이 땅의 천만 어머니들은 박근혜 패당의 반일륜적 특대용 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아. 우리의 소중한 딸들이 희생의 배륜 마녀인 박근혜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 강제 유인 납치된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다. 이 시각도 피해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피를 주고 정을 주고 오만 자루의 품을 들이며 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라고 기원해온 그 딸들이 하루속히 달려와 안길의 시각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다. 백주의 우리 처녀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십여 명이나 강제로 끌어가 옥류해놓고 부모 자식 간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생리비를 강요한 박근혜 패당의 반일륜적 만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단죄하고 조속한 송환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가 나를 따라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년은 괴뢰 정보원 깡패들을 내몰아 벗같은 우리 처녀들을 마귀의 소굴에 영영 가둬놓고 그 마지막 피의 한 방울까지 짜내어 동족대결의 악용에 먹으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고 있다. 도적질한 물건 감추듯 우리 처녀들을 외부와 완전히 격퇴시켜놓고 철저한 보도관제를 실시하면서 그것은 자유의사니 적법 반절차에 의한 보호니 국제관리니 하고 오거짓대를 쓰는가 하면 딸 자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부모들을 향해서는 뻔뻔스럽게도 가족들을 생각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동의 닿지 않은 망발을 질체되고 있는 박근혜이다. 얼마 전에는 피해자 가족들을 대변하여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벌이는 진보적 변호사들의 응당한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을 정북 세력으로 몰아가며 가진 위협 공갈을 다하고 있다. 지금 괴뢰 패당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목숨으로 항고에 나서는 우리 처녀들에게 비열하게도 허위로 올려진 모략적인 동영상까지 날조하여 보여주며 순진한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어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깊어가는 분열의 통한도 가실 길이 없는데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납치하여 강제 옥류해놓고 혈육들의 생리별을 강요해 나서고 있는 박근혜야말로 민족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으며 교리의 피는 물로 명주를 이어가는 천하의 불악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는 만인이 공로하는 박근혜의 치돌리는 반일년적 악행과 만고 죄악을 이 땅의 모든 여성들과 어머니들의 신성한 이름으로 다시금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 이미 세상에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1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처녀들이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반인민적 통치로 민심의 배격을 받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 경각에 이른 제 숨통을 튀어보려고 꾸며낸 잔인무도한 북풍모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괴책도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을 되돌릴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번 집단유인 납치 사건은 박근혜의 목에 걸린 통가시가 되어 그 더러운 임종을 재촉하고 있다. 이제 우리 처녀들을 세상 앞에 내놓으면 박근혜와 괴뢰 정보원 패구리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납치 만행과 남조선에 끌려간 뒤 감행한 기순책동의 진상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그 입을 틀어막느라고 비지땀을 흘리며 오늘까지 시간을 끌어왔고 저들의 흉악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우리 처녀들을 괴뢰 중보원의 칠흑같은 담장 안에 영영 가둬들여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대명천지에 이런 천하의 날강자 행위가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오산은 없다. 세계적으로 유인 납치 만행은 가장 극악한 반일륜적 대로 행위의 하나로 규탄받고 있으며 그 주범들은 인류 공동의 원수로 되고 있다. 지금 박근혜 년이 우리 처녀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귀환시키라는 내외에 빗발치는 항의에 심전이 노출된 상태여서 대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느니 적법한 보호니 하고 떠들지만 이것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저들의 죄악을 감춰보려는 사행옥지에 불과하다. 그 개변대로 유인 납치 만행이 적법이고 강제 옥류가 보호라면 남조선이야말로 인간의 생명도 혈연의 정도 모르고 가정의 안정과 초보적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천하의 반인륜지대 강도의 속을 비인간적인 범죄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적법하게 국제관례대로 한다면 추악한 정치적 잔영을 부재해보려고 무고한 10여 명의 전해들을 조국과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폭주에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간 특대형 유괴 만행부터 판결하여야 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가로막아 나서는 인권 대죄악의 주범들부터 교수대에 매달아야 마땅하다. 무릇 가장 뜨겁고 깨끗하며 진실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사랑이며 가장 뼈저리고 참을 수 없는 아픔은 자식이 된 모성의 고통이라고 일러왔다. 제 삿길을 잃고 고통에 몸부림치다 못해 장자가 산산이 갈라져 숨이 진 어미 원숭이에 대한 일화가 단장의 아픔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새끼를 낳아보지도 키워보지도 못하고 모성이란 더더욱 알지도 못하는 살인마녀가 금수도 낯을 불킬 반일년적 참극을 뽀젓이 벌려놓고 쾌락을 즐기고 있으니 박근혜야말로 살려두면 둘수록 민족의 불행과 재난만이 가증되는 특등 재앙꼴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박근혜년이 제 살길을 열어보자고 1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전해들을 희생물로 삼았지만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가 흐르기 마련이다. 식량의 아가리에 물려 사경에 처한 자식을 그냥 두고만 볼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처녀들을 백주에 납치하여 남조선에 가둬놓고 반공화국 대결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깡패무리들에게 엄숙히 경고한 바 있다. 부모들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 자식들을 영영 띄워놓으려고 발악하는 박근혜 배당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 끝에 닿았다. 저지른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처럼 계속 간교한 시간 끌기로 재년의 더러운 정치를 가려보려 한다면 더욱더 참혹한 징벌의 순간이 앞당겨질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무자비한 징벌과 보복으로서 천년을 짓밟고 혈육의 정을 유린하며 동족대기를 격화시킨 자 어떤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죽어서도 저주받을 만고죄악의 후과가 두렵거든 박근혜는 우리 여성들 앞에 이 땅의 어머니들 앞에 당장 속고 대죄하고 소중한 우리의 딸 자식들을 지체 없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주최 배고 2016년 7월 9일 평양